이 시간에는 너리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은 노래하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대동강아 노를 지켜 싸우리. 싸울 길 떠나가리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병사의 뉴모는 남의 바닷가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목숨보다 소중한 저국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